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잊어야만 좋을 사람은 잊지 못한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오 사랑 애달픈 내 사랑아 어이 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모두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지 말 것을 사랑해서 만든 사람은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죄라서 말 못하고